잡아봐 후회 없이 우리 다시 사 했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냄새하던 그대 Yeah.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t is right now, right here, y'all.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your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 오던 사람들 하고 있나 많은 것을 약속했나 힘들어도 try 포기하지 마라 It will be alright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 spirit is so 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그런다면 eventually Gonna stand on your own feet 힘들어도 try 포기 마라 It will be all 가네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뛰놀던 그 동네 바쁘게 지내온 나날 속에 지난 날은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보았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큰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담아를 물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같이 Something's never change yeah. 순이 조 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들 얘기로만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다 봐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다 봐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친구야